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사랑의 봄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혁수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사랑의 봄빛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육사와 혁명 활동을 대형으로 한 이수령과 민족의 태양의 주제가로서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며 절대적으로 믿고 높이 받들어 모신 항일혁명 토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가사에 담겨진 뜻깊은 사상을 더욱 인상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리서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첫 부분에서 모속 진행 수법과 반복의 수법을 적용하면서 사색적이면서도 무게 있게 흐르면서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는 가사의 심오한 형상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이후 선율의 둘째 부분에서는 약박으로 시작되는 폭넓은 8도 조약 진행과 줌 8분 소리표와 3년 음부들의 특색 있는 활용으로 지향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정서를 안고 흐르면서 그 어떤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혁명의 한계를 변함없이 걸어나갈 항일혁명 투사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절절하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구조와 인상 깊은 선율 형상으로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을 깊이 있고 무게 있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영화의 주제곡으로 뿐만 아니라 전위민적인 성가 작품으로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기러기 떼 나르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노래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도 편의 주제가로서 각이한 운명 속에서 헤매면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한 서정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줄지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고향 산천과 안기고 싶은 조국, 보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못 잊을 추억과 간절한 그리움에 잠겨있는 소정 쪽 주인공의 깊은 심리세계를 뜨겁게 펼쳐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은혜로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 안기려는 소정 쪽 주인공의 의지와 열망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음역에서 졸졸하고도 뜨거운 서정적 양상을 띠고 흐르는 선율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의 품에 기어이 안기려는 서정적 주인공의 열렬한 지향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피는 저 하늘가에 기록기록이 줄지어 나네. 서로 다정히 찾고 부르며 나의 마음도 싣고서 가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우리는 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 우리는 하나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치어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 열망을 뜨겁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우리 조국을 긍지높이 자랑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두리에 온 교리가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대양조선의 존엄은 온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쉬우면서도 심오한 철학성이 담긴 뜻깊은 시어로 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환희 넘친 밝고 낭만적인 선율은 약동적인 리듬과 약박, 이강음과 같은 수법들을 재치있게 결합한 자유로운 음진행 등으로 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후 날로 고조되는 우리민의 통일 열망을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미감이 넘치는 음악 형상 속에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 온 교리가 즐겨 부르는 뜻깊은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